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나중에 영광의 자리를 얻게 되면 나를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는 요즘에 갑자기 정치에 이렇게 관심을 이렇게 막 두게 돼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정치에 뛰어들고 그 얘기가 아니라 얼마나 이 정치인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권력으로 그렇게 뭔가 뭐라고 할까 많은 것들을 속을 또 자기를 배부르게 하는데 막 이걸 이용해 먹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와 진짜 세상 사람들은 정말 어쩔 수가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계속 떠도는 이야기가 뭐예요? 박근혜 대통령 다음에 우리나라 그 권력자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혹시 여러분들 관심이 있어서 보고 있어요? 네. 최순실이라는 어떤 여자입니다. 계속 이제 떠돌아요. 참, 이 사람이 뭔가 일만 하면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척척척 되어지고, 어떻게 이렇게 되나. 이 권력의 힘이라는 게 이런 건가, 막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특별히 그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딸이 정유라라는 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여러분 이야기를 알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몇 년 전인가 이화여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가장 여대 중에 가장 명문이잖아요. 120년, 30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여대에 대학교에 들어가는데 그거를 특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승마라는 이 정유라가 이제 승마를 하는데 승마라는 종목이 없었어요. 근데 그 최순실의 딸이 들어갈 그 해에 딱 승마라는 종목이 학교에 생기는 거야. 그리고 들어갔어요. 뭐 그거 좋다고 쳐. 뭐 승마 뭐 국가 대표도 하고 금메달도 땄으니까 뭐 그렇다 쳐요. 근데 들어가서 수업을 하나도 참여를 안 했는데 점수를 다 받은 거예요. 이제 제가 보니까 이화여대는 점수 받기가 진짜 힘들대요. 아무리 그냥 뼈 빠지게 그냥 날밤을 새서 공부를 하고 막 학점을 내고 안 빠지지 않기 1분이라도 안 늦기 위해서 막 엄청 뛰어서 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열심히 해도 거의 B를 받기가 힘들대요. 거기서 계속 상대평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 권력자의 자녀는 안 나가도 점수를 안 받고 정말 웃긴 거는 그러니까 외국에서 뭐 활동을 하고 시합에 나가니까 뭐 이렇게 이메일로 이렇게 과제를 받았나 봐요. 근데 과제도 완전 엉터리로 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나가고, 심지어 어떤 과제는 문자로 보냈대요. 예. 자기 한 과제를 문자로 찍어서 보냈대요. 그것도 받아서 교수가 점수를 주고, 오히려 교수는 이 그 학생에게 편지를 썼는데, 아, 존댓말을 쓰면서 힘드시죠 하면서 열심히 하시고 좋은 성적 내시고 무사히 귀화하세요.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과목은 점수가 안 나오자 엄마 최순실이 학교를 찾아갑니다. 계속 울리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바탕 교수와 싸우고 그 다음에 바로 교수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점수를 또 받아요. 아, 여러분들, 여러분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이대의 이제 여학생들이 이제 이대 학생들이 지금 분노하는 거죠. 자기네들은 진짜 뼈 빠지게 그렇게 아무리 고생해도 점수도 못 받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편하게 권력자의 자녀라고 해서 그렇게 특혜를 받는 거. 우리나라가 정말 이 금수저 뭐 흙수저 하는 얘기가 그냥 가짜가 아니 이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게 사실이라는 사실을 이제 절실하게 깨닫는 거죠. 여러분들 어때요? 이런 걸 보면서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그런 모습들을 비판만 할 수 있는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 뭐야? 그 무슨 대자보를 붙여 가지고 뭐 학생이 자기는 자기 그날 밤을 꼬박 새서 이렇게 뭐 이렇게 과제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C도 못 받았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너네 그렇게 그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그렇게 점수를 받는 거 보면서 화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에 이 그 학생이 데자부에 쓴 이야기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참으로 자랑스럽고 내가 내 스스로가 대견하게 여긴다, 뭐 이런 이 데자부를 썼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또 맞는 얘기긴 하지만, 우린 더 좀 진실하게 우리 자신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과연 나는 이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전혀 소망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살아가는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등장하니까 그냥 나는 안 그런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 그렇게 잘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막 공격하면서 마치 나는 깨끗하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나는 괜찮은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내가 아는 사람이요 잘 되길 바랍니다. 그쵸? 그리고 아니면 잘 되어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내 인맥으로 만들고 싶어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왜요? 근본적으로는 왜요? 바로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떤 혜택을 누리고 싶은 것이죠. 내가 아는 사람이 잘 돼서 혹은 잘된 사람을 만나서. 근데 여러분들 그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거든요. 저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결국 뭐냐면 진정으로 상대가 잘 되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게 아니죠. 뭐예요? 결국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고 나를 위해서 그런 인맥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단지 사람은 어떤 나 외의 사람들은 다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계가 이렇게 갈수록 서로를 못 믿고 서로에게 진짜 마음을 줄 수 없고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되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근데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것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랄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어떤 내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그런 혜택과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분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도 그렇게 예수님을 대했던 것이죠. 예수님께 나아가서 청탁을 하죠. 예수님이 나중에 영광의 자리에 오르면 나를 좌우편에 앉아주세요. 좌우편에 영광에 이렇게 이르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이들이 생각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이 따로 특별하게 데리고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열두 제자 중에서도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는요, 특별하게 예수님이 데리고 항상 다녔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나는 예수님하고 더 친해. 예수님에게 내가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할 권한이 있고 힘이 그런 어떤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보세요. 정말 이들에게 중요했던 게 예수님이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와 관계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고 그 예수님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수단으로 삼아서 내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건지. 사랑 여러분, 이들의 문제는 뭡니까? 지금 자신들이 예수님하고 함께 가고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있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불만이 많으세요? 아니면 기쁨이 많으세요? 불평과 불만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기쁨이 넘치십니까? 네? 내가 공부하고 내가 돈 버는 이유가 이 불만과 이 불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부족하고 뭔가 없고 뭔가 아무튼 더 좋은 것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여러분 그거는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웃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내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뭐 내가 한 일이 지금 실패했고 뭐 전혀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신자는 웃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 예수님이 함께하신 그것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또 다른 어떤 혜택과 어떤 그 바램을 갖는다는 것이 어떻게 두 개가 이게 양립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불만이 있다. 난 뭐가 부족하다. 나는 지금 너무 뭔가 안 된다. 그래서 나는 불행해서 어떻게든 내 힘으로 이걸 이겨보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이걸 이겨보겠다고 여러분 생각하거나 해결해보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함께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자기 생명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자기 온 정말 전부를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종교와 다른 게 뭐예요? 종교는 내가 지금 너무 부족하니까 신의 힘을 빌어서 내 걸 채워달라고 신을 이용하는 거죠. 기독교는 뭐예요? 이미 내 모든 삶이 말도 안 되는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그런 정말 그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한 분과 함께 살게 되었는가, 그것을 늘 바라보고 그것을 감격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네. 웃으셔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좀 이야기합시다. 좀 웃읍시다. 시험 좀 못 봤습니까? 네. 안 됩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또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고 그분이 지금 그리고 그 과거에 그리고 지금 또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가, 그거를 우리는 늘 생각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잘 달래는 법을 배워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안 바라보니까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웃음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 그런 우리 삶을 살다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고 도대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나한테 원하는 삶은 무엇이고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신지 그거를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네. 여러분 종교로 기독교를 믿지 마세요. 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게 기독교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참 그 일단 우리 그 뭐예요? 3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를 좌우편에 총리가 되게 해주고 참모총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희가 도대체 너희가 구하는 게 뭔지 모르고 그렇게 구하고 있구나 하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잔을 너희가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내가 마시는 잔, 이 잔이란 단어는요 구약 성경을 조금 이해해야지만 이해가 되는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 잔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담은 어떤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잔을 마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께 그 뭐예요, 그 멸하심을 당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나오는 내가 받는 세례, 그럼 세례라는 게 나오죠. 예수님이 세례 받았습니까? 네. 그렇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셨죠. 근데 그 세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와 오늘날 우리가 지금 세례 교육 막 받고 있는데 그 받는 세례와 비슷한 관계가 있긴 하지만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 세례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 가세요? 예수님의 잔은 예수님이 받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도요 어떻게 해요?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받을 때도 우리 장로교는 물을 뿌려서 받죠. 근데 이거는 약식이에요.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물 속으로 들어가는 침례를 합니다. 물 속에 확 들어갔다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숨쉬기가 힘들어 막 아둥바둥 할 때 이렇게 꺼내줍니다. 왜 그래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 물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죽음을 상징하는데 그 심판과 저주 아래 우리가 죽어 마땅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세례는. 그리고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물에서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이제 물에서 이게 나오게 이렇게 일으켜 주는데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세례를 배포와 이제 집행하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내 자격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의 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부활하고 죽었다가 산 존재가 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세례는. 이해 가세요? 세례는 그래서 죽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특별한 세례죠. 어떤 세례? 우리의 모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와 심판과 그 멸망을 다 담아서 받으신 그 세례입니다. 그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된,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 죄 때문에 담당해야 될 그 모든 그 고난의 그 아픔들, 고난의 그 심각함들, 그게 예수님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받는 잔과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예수님이 받는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예수님만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자 그 뭐예요? 39절을 읽어봅시다. 3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 자, 지금 제자들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아, 우리는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게 그 예수님이 의도하는 그 이야기가 아닌 생각으로 자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정말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집중하지 않으면 이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셔도 자꾸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그것들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내 생각대로 읽지 않고 내 생각대로 듣지 않고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내가 듣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받는 그 잔과 예수님 마시는 잔과 예수님 받는 그 세례, 죽음 그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뒤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게 될 거야.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거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당한 그 고통을 당하고 예수님이 죽은 그 죽음을 당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되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죠. 예수님이 마시는 그 잔과 그 받는 세례와 우리가 마시는 잔과 받는 세례는 다른 거예요, 의미가.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난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요. 제발 잊지 마. 여러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그 벌이 아니야. 잘못해서 당하는 어떤 그 뭐라 할까? 그 잘못에 대한 어떤 손해이고 잘못에 대한 어떤 그런 거이긴 하지만 잘못 때문에 받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자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대로 하나님이 날 대우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있지를 못합니다. 숨쉬고 있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네.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고 그 죽음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받을 그 고난과 죽음을 더 이상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실 그 축복, 예수님만이 받으셔야 되는 그 축복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생각했을 때 안 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바꾸셔서 여러분들 복되게 만드세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의 믿는 신자의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고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신자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하고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왜 불만과 또 더 나은 어떤 삶, 더 좋은 무엇, 그게 어떻게 신자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고 전부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으로 우리는 믿는 거고 그분과 함께 있다고 하면 결코 우리는 그것이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거든요. 내 잘못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에 따라서 그게 움직여지고 달라지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축복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다 살아가는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자는 정말 웃으면서 사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힘든 것도 어떻게 하나님이 바꾸셔서 복되게 할까를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안 되는 이 어떤 상황들도 일이 안 되고 뭐 연애가 안 되고 결혼이 안 되고 이런 모든 것들도 그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의 특징, 특권이에요, 특권. 영광이에요,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그럴 필요가 없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 오셨고, 우리를 그 영원한 죄와 심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의 잔과, 그 죽음의 세례를 대신 받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참여한 자로 되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끊어진 그 관계를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제발 여러분들 그 하나님과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세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여러분들 인생이 얼마나 정말 복되다는 거, 귀하다는 거, 영광스럽다는 거 이거를 알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렇게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멸망에서 건져주시게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요, 우리가 살고 싶은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을 살도록 그것을 알게 해주시도록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의 부르심의 삶,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삶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3절 4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그리고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삶,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삶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더 많은 걸 누리고 더 많은 권력과 힘을 가져서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배부르고 싶은 그런 삶,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막 뒤에서 욕은 하지만 정작 다 우리 다 우리 자신들은 다 그런 걸 요구한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반대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가를 보셔야죠. 예수님이 가지신 그 영광과 모든 힘과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보셔야죠. 신자는 결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소원 성취와 자기의 그 기대를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신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항상 섬기고 희생하는 자로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는요, 섬기고 희생하고 죽기 위해서 삽니다. 나를 위해서 말고 이웃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신자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여러분들 그러한 낮아지는 자리, 섬기는 자리, 내가 희생하는 자리, 내가 수고하는 자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그렇게 살아갈 힘이 없거든,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 섬기고 수고하고 나를 위해선 열심히 살 수 있지만 인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거 절대 인간 스스로 못합니다. 섬기면 꼭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이 오길 바라죠. 날 인정해 주길 바라고, 나한테 잘해 주길 바라고, 내가 잘할 테니까 나중에 잘 돼서 나에게 보답해라. 심지어 여러분들 부모조차도 자녀를 사랑하는 게 진짜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서 자녀를 사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약한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마음대로 주관하는데, 그렇죠? 갑을 사회잖아요. 그게 바뀔까요? 그러면 이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의 힘과 그 권력을 영광으로 여기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구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신 그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도 살아가도록, 예수님의 섬김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높아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엄청 열심히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엄청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내가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낮아지는 삶을 살도록,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금요일마다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잘 안 나와. 왜 그럴까? 항상 우리를 부인하는 기도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내 소원 이루어지고 내가 기대한 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사람들이 막 부글부글 끌면서 모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고 헌신해서 복을 받거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와 자신을 연결시켜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예수님이 가장 큰 복임을 알고 그것 때문에 그 넉넉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예수님의 길을 가게 되는 게 그게 신앙이고 그게 복음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아, 목사님 알아요. 나도 섬겨야 되는 거 알고 희생해야 되는 거 알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 들어서 알아요. 근데 힘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네?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아마 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떻게 왜 오셨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또한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또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4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냐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냐면 당신께서 우리를 섬기는 종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를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에 여러분들 마음을 두셔야 돼요. 이 사실을 신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살아봐라. 살면 내가 뭐 복 줄게. 못하면 맞는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살 그 방향만 보여주시고 살 것만 봄만 보여주시고 네가 네 힘으로 한번 노력해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시고 살아갈 그 삶의 방법을 보여주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섬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의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 우리의 종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종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종입니까? 둘 다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종이 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세요. 아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죠. 아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부족한 게 있으면 안 돼. 내가 지금 지금 난 부족해. 나는 불행해. 이게 말이 안 돼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종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거 해주는 꼬봉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의 종이다라는 이유가 그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그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요구하는 삶이 극단적인 희생과 섬김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예수님의 섬김이 그것을 우리를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것을 예수님이 할 수 있게끔 우리를 도운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려운 자리로 힘든 자리로 이끌어 가실 때요 그분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으로서 그렇게 예수님이 역할을 하신다니까요. 이 쉬운 예로 제가 보윤이와 저와의 관계를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윤이가 밤에 잠을 빨리 자는 게 이거 조금 약간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대충 비슷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의미인지. 보윤이가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잘 안 잡니다. 그래서 잠을 재우기 위해서 부모인 아내와 제가 열심히 노력해요. 제가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빠 놀이터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보윤이가 잠을 잘 수 있는 그 단계를 만들어주는데 그때 뭐 하냐면 제가 막 말이 되어주고 예? 그리고 막 밟힙니다. 막 보윤이가 제 위에 올라와서 막 뛰고 막 그렇게 또 넘어지고 막 다시 오르고 막 이런 밟히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왜 한다고요? 보윤이가 잠이란 걸 잘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얘가 그게 유익하고 얘한테 이렇게 복되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빠가 네? 이해하세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주님께서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게끔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생각 우리를 생각했을 때 그 길이 정말 우리에게 복되다고 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주님이 우리를 섬긴다는 거 여러분 그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또 성경은 얘기하죠.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얘기하죠. 그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종들은 원래 주인들의 피로를 채워주고 주인이 못하는 거 도와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도와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은 배고프지도 않고 그분은 모자르지도 않고 뭔가 보태드려야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뭐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섬기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왕이 되시고 내 주인이시고 그분이 날 사랑한다는 걸 믿고 네. 거기에 순종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를 섬기고 계시다는 거 그것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걸 신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과 그런 신뢰가 있을 때에만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원한다면 요구한다면 그것은 항상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런 방식으로 돕기 원한다 이런 방향에서 돕기 원한다는 걸 동시에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한다 너를 그렇게 살아라 하실 때는 반드시 그 안에는 내가 그렇게 도울 거고 이런 방식 속에 이런 삶의 방향에서 내가 함께 할 거라는 것을 함께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명령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섬기고 있는 나를 신뢰하라는 그런 명령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신뢰만이 우리의 순종을 가능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거 그것은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제자들만 섬기고 사랑했던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비록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에게 이미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으로 함께하시고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요구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분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있다는 거 이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말 우리가 마음속 중심으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내가 이미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다 하나님의 최선의 것으로 섬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섬기는 것을 손해로 생각하지 않고 이미 받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를 섬기는 그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삶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음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음이 여러분들이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증거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섬김, 그 섬김을 항상 여러분들 받고 있다는 거, 그거를 정말 마음속 깊이 새기세요. 그걸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실 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부담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요구하시는 그분이 나를 섬기셔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가능케 하실 거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섬김의 삶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한 3주간 내년도에 이제 청년부를 섬길 지체들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 추천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임원들을 이제 회의에서 얘기가 나와서 미리부터 청년들한테 얘기를 해서 마음의 준비도 하고 생각도 하고 또 어떤 지체가 섬기면 좋을까 이렇게 좀 생각 좀 하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오늘부터 한 3주 정도 이렇게 스스로도 기도하시고 또 뭐예요? 또 다른 사람 이렇게 내가 옆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그게 잘 섬길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 좀 보이면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서 자발 추천과 또 다른 사람의 추천에 의해서 우리가 그 임원들을 좀 선출하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 숲 리더들도 여러분들 또 그 지원을 좀 받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정말 희생하시고 수고해서 섬겨서 내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또 다른 지체를 세우기 원하시는 그런 지체들이 있으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분들은요 제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세요. 제발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고 여러분들이 내가 그냥 이렇게 뭐 한번 해보지 하는 그냥 각오로 하면요 얼마 못 갑니다. 제발 든든하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항상 섬기고 있다는 그 든든함이 없으면 여러분들 끝까지 가질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부터 네 수요일 날 저녁에 큐티 학교를 엽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그 수요일 날 저녁에 직장 다니는 사람 뭐 공부한 사람 있어가지고 네 수요일 날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5주간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데 그 시간이랑 토요일 날 뭐 난 평일 때 너무 바빠하고 힘들어가지고 뭐 어쩌 못한다면 토요일 날 11시부터 12시까지 점심에 오전 시간에 해서 여러분들 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내가 혼자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지 또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할지 이게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좀 제발 참여해서 예, 우리 같이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합시다.